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혹시 여러분 전래동화 좋아하세요? 아마 어렸을 적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재미난 이야기에 푹 빠져 아랫목에 엎드려 이불을 뒤집어쓰고 한참을 읽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 중에 몇몇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귀를 잘 기울여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 사람 말을 흉내내는 염소.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욕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 집 재산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맞이인 내가 차지해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건 당연한 일이지요. 형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누이 동생까지 데리고 있으니. 오히려 동생이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동생의 집으로 왔습니다. 형의 박대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쫓겨왔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동생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섯 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설이라고 집집마다 맛난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데 내 신세는 뭐람. 동생은 답답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생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며 부지런히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 판 돈으로 쌀 한 되박이나 사야겠어. 그날은 나무찜이 더 컸습니다. 동생은 나무찜을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장터에는 설 준비를 하러 나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내일이 설인데 고기 한 근 못 사다니. 늙으신 어머니를 무엇으로 대접할꼬? 동생은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이 설인데 고기 한 근 못 사다니. 늙으신 어머니를 무엇으로 대접할꼬? 동생은 이상하여 사방을 살펴봤습니다. 누가 내 흉내를 낼까?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흉내를 낸 게 누구요?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내 흉내를 낸 게 누구요? 또 흉내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생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 흉내를 내는 놈이 누구냐? 썩 나오지 못할까? 또 흉내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생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난 곳은 길가 바위 옆 낙엽이 수북히 쌓인 곳이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사람은 없는데 말소리가 나다니. 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사람은 없는데 말소리가 나다니. 또 흉내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낙엽 더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 웬 염소일까? 동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얀 작은 염소 한 마리가 말끄러미 쳐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음메! 이렇게 울어야 할 염소였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니 신기했습니다. 손에 쥐면 한 손에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네가 정말 내 말을 흉내냈느냐? 동생은 신기해하며 한 발짝 염소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내 말을 흉내냈느냐? 그러자 다시 염소가 입을 나불거리며 그대로 흉내를 냈습니다. 틀림없구나. 네가 흉내를 냈구나. 틀림없구나. 네가 흉내를 냈구나. 짐승이 말을 하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가자. 염소를 한참 바라보던 동생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보며 말했습니다. 난 너를 따라갈 거야. 이번에도 영락없이 염소가 말을 따라 흉내냈습니다. 난 너를 따라갈 거야. 염소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동생은 냉큼 염소를 팔에 안고 장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내일이 설날인데 고기 한 근 못 사니 늙으신 어머니를 무엇으로 대접할꼬? 동생이 말하자 염소가 입을 나불거렸습니다. 내일이 설날인데 고기 한 근 못 사니 늙으신 어머니를 무엇으로 대접할꼬? 염소를 구경하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염소가 말을 한다! 사람들은 신기한 듯 염소 구경을 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장터에 퍼졌습니다. 구경꾼들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염소 앞에 놓았습니다. 동생은 그 돈으로 고기와 쌀을 푸짐하게 사서 어머니께 설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동생은 장날이면 염소를 데리고 장터로 갔습니다. 이젠 구경꾼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염소가 흉내를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경꾼들은 신기해서 돈을 던지고 갔습니다. 동생은 얼마 안 가서 살림이 넉넉해졌습니다. 형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 염소를 내가 가져가야겠다. 그동안 넌 말하는 그 염소로 큰 돈을 벌었잖니? 형은 동생의 허락도 받지 않고 빼앗다시피 하여 염소를 가져갔습니다. 형은 염소를 장터에 내놓고 구경꾼들을 모았습니다. 자, 말하는 염소가 왔어. 자, 말하는 염소가 왔어. 신기한 염소 구경을 하시오. 형이 외쳐댔습니다. 말하는 염소 구경 가세. 염소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은 장꾼들과 고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말을 시켜보시오. 모여든 장꾼들이 재촉했습니다. 내일이 설인데 고기 한 근 못 사니 늙으신 어머니를 무엇으로 대접할꼬? 형이 말했습니다. 동생이 말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염소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다시 말을 걸었지만 염소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벙어리 염소 아냐? 이거 순어 엉터리네. 말 못하는 염소를 가지고 와서 돈벌이를 하겠다고? 저 거짓말쟁이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만 보냈군. 구경꾼들은 투덜거리며 형에게 욕을 퍼부으며 흩어졌습니다. 이놈의 염소! 왜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나? 난 너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었단 말이야! 형은 화가 나서 돌로 염소를 마구 지르겨 죽였습니다. 네 이놈! 말하는 염소는 어디에 숨겨놓고 벙어리 염소를 주었어? 응? 너 때문에 난 욕만 얻어먹었단 말이야, 이 고얀 놈! 형은 동생을 찾아가 화풀이를 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죽은 염소를 가져다 뜰 앞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염소의 무덤에서 이상한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나무였어요. 나무는 쑥쑥 자라더니 많은 가지를 뻗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동생은 죽은 염소의 혼이 나무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염소를 귀여워하듯이 그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윽고 꽃이 피고 지더니 열매가 맺혔습니다. 오? 저건? 어느 날 동생은 열매를 보고 그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열매 속에 금과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졸지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형이 이 소문을 못 들을 턱이 없습니다. 형이 동생 집으로 와서 제 것인 양 그 나무를 캐어갔습니다. 형은 나무를 집안에 심어놓고 정성껏 물을 주며 돌봤습니다.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더니 그 이듬해 꽃이 피고 지더니 열매가 맺혔습니다. 얼씨구 좋구나. 나도 부자가 될 수도 있구나. 아니, 부자가 되었어. 형은 너무도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열매가 동생 집의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잘 익은 열매들의 껍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게 어인 일이야? 형이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와야 할 텐데 엉뚱하게도 구정물과 돌멩이가 폭포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은 돌멩이에 맞아 나동그라졌습니다. 냄새나는 구정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돌멩이도 계속 쏟아져 형을 두들겨 팼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형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 이런 벌을 받는구나. 그제서야 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엉엉 울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손녀딸과 할미꽃.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충주 고을에 할머니 한 분이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영감님도 잃고 아들과 며느리마저 일찍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 셋을 데리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들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막내 손녀를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손녀들은 무럭무럭 커서 모두 시집을 갔습니다. 큰 손녀는 어느 부잣집 며느리로, 작은 손녀는 장사꾼의 집으로, 막내 손녀는 가난한 선비에게로 시집을 갔습니다. 이 할머니를 용서해다오. 할머니는 막내 손녀가 가난한 집으로 시집간 것을 몹시 미안하게 생각하며 늘 마음에 걸려했습니다. 그렇다고 막내 손녀를 도와줄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손녀들을 다 시집 보내고 나니 할머니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양식도 떨어져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느 해였습니다. 손녀들의 집이나 찾아가 보자.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할머니는 손녀들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부잣집으로 시집간 큰 손녀를 찾아갔습니다. 큰 손녀네 집은 고래등같이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아주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할머니는 정신을 잃을 듯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죠? 저는 이렇게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여기서 며칠 동안 편히 쉬었다 가세요. 큰 손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시집을 가니 역시 큰 손녀가 제일이군.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곧이어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밥상 다리가 부러지도록 맛있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껏 먹어보지 못한 기름진 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맛있게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손녀의 남편도 들어와 반갑게 인사하였습니다. 대접이 극진하였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 빌어먹을 할멈은 왜 안 가고 있는 거야? 아, 쓸데없이 밥만 없애고 있잖아. 아, 빨리 쫓아버려. 갈 생각을 안 하니 기분 나빠. 작은 손녀도 있는데 왜 우리 집에서 눌러앉으려는 거야? 아, 누구는 쫓아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나가라고 하세요. 큰 손녀가 제 남편과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는 반찬도 적게 주고 밥도 보리밥만 줍시다.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할머니는 더 머물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났습니다. 할머니는 신세를 한탄하면서 작은 손녀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손녀는 그렇지 않겠지. 할머니는 산을 넘고 내를 건너 작은 손녀네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손녀네는 큰 어물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라 물고기는 없는 게 없었습니다. 얘야! 할머니 왔다. 할머니가 대문 밖에 서서 작은 손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거지가 찾아왔나 보다. 아, 뭐들 하고 있느냐? 냉큼 쫓아버리지 못할까? 안에서 여자의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지기가 나오더니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쫓았습니다. 여기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다른 집에 가서 동냥을 얻어보슈. 여보슈, 이 집은 내 작은 손녀의 집이에요. 한번 만나게 해줘요. 할머니는 문지기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려보슈.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더니 작은 손녀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옷이라도 깨끗이 입고 찾아오셔야지. 이 꼴이 뭐예요? 남들이 보면 거지인 줄 알겠어요. 제 체면도 있고. 일단 우선 안으로 들어오세요. 작은 손녀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할머니를 구석진 골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구나. 인심이 이렇게 고약한 후 작은 손녀도 저 모양이고.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장터 사람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거짓말이요? 아, 부잣집이긴 하지만 아예 들어갈 생각은 마세요. 얼마나 구두쇠인지 모릅니다. 사내나 계집애나 다 똑같아요. 아, 인심이 그렇게 고약한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에 또 없을걸요? 할머니가 작은 손녀네 집을 물었을 때 장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살자면 그래야지. 구두쇠 노릇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어? 할머니는 이렇게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떠나야겠어. 할머니는 하루를 묵은 뒤 떠나려 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옛날 우리 집에서 밥을 해주던 할머니야. 할머니는 작은 손녀가 하인에게 말하는 걸 듣는 순간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이튿날 할머니는 몰래 작은 손녀네 집을 나왔습니다. 막내 손녀는 그렇지 않겠지? 할머니는 막내 손녀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가까스로 막내 손녀네 집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까지 왔습니다. 막내 손녀네 집 굴뚝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아마 저녁을 짓는 모양이었습니다. 막내 손녀네 집은 쓰러질 듯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아, 피곤하구나. 여기서 잠시 앉아 쉬었다 가야지. 할머니는 조금 쉬었다 가기로 하였습니다. 조금 누웠다 일어나야지. 할머니는 잔디밭에 털썩 누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만 영영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막내 손녀는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인연들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구박할 수 있니? 나를 그렇게 업신여겨도 되는 거야? 너희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몸이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나 해? 내가 거지 같다고? 내가 골치 아픈 할멈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박대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 할머니가 나타나서 막내 손녀를 보고 꾸짖더니 어디론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막내 손녀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만 같아. 막내 손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큰언니, 작은언니에게 구박을 받으셨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오실지 몰라.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어서는 안 되지. 어서 마중을 나가야겠어. 여보, 일어나세요. 막내 손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왜 이리 하다니요? 남편은 몹시 귀찮은 듯 얼른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할머니가 이리로 오시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어서 마중 나가요. 밖이 훤히 밝았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오신다고? 예, 틀림없어요. 막내 손녀는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꿈을 거리고 있어서는 안 되지. 남편은 옷을 주섬주섬 주워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막내 손녀는 남편과 함께 뒷동산 고개로 올라갔습니다. 저기! 할머니가 누워있잖아! 남편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뜻밖에도 풀밭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막내 손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막내 손녀는 할머니를 부르며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막내 손녀는 그만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왜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부터 들리시지. 이 막내를 용서해 주세요. 막내 손녀는 너무도 서럽게 울었습니다. 막내 손녀와 남편은 할머니를 양지바른 곳에 고이 묻었습니다.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무덤 위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났습니다. 자줏빛 꽃송이가 막내 손녀네 집을 향해 구부정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막내 손녀가 그리워 바라보는 할머니처럼 피었습니다. 여보, 할머니의 무덤에 꽃이 피었어요. 할머니의 무덤을 가꾸기 위해 올라온 막내 손녀가 남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꽃이 피었군. 남편도 그 꽃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 꽃은 틀림없이 할머니의 넋이 담긴 꽃일 거예요. 막내 손녀가 꽃 가까이 코를 대고 향내를 맡았습니다. 할머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 같소. 그렇지요? 하얀 머리카락처럼 생긴 꽃송이를 보세요. 또 허리가 우리 집을 향해서 굽어 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막내 손녀는 꽃을 보고 가느다란 소리로 불렀습니다. 오냐? 나는 잘 있다. 아주 편안하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훗날 할미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은정, 길은정. 어느 고을에 담을 사이에 두고 정답게 사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정이 깊기로 온 고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부인들까지도 친자매처럼 의좋게 지냈습니다. 우리 함께 과거에 급제하세. 두 친구는 이렇게 약속하고 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두 친구는 마침내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서로 약속한 대로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여 똑같이 진사벼슬이 내려졌습니다. 한꺼번에 두 사람의 진사가 났어. 우리 마을의 경사야, 경사. 마을 사람들도 기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서 나란히 진사가 되었으니 우리 마을의 영광이지. 아, 그렇고 말고 친형제처럼 의족히 지내더니 벼슬까지도 한꺼번에 똑같이 하는군. 그래? 우리 아이들도 두 진사의 본을 받게 해야지. 마을 사람들은 두 친구를 칭찬하면서 한편 몹시 부러워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박진사는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 약을 다려먹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오. 김진사는 밖에 나들이 갔다 오면 꼭 한약을 사와서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 김진사는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가득 찼습니다. 왜 이토록 속이 탈까? 김진사의 자식 타령은 이젠 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진사와 박진사가 술상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로 자식을 못 낳는지 모르겠네. 자식이 없어 집안의 대를 끊게 되고 말았네. 어떻게 조상님께 얼굴을 들 수 있겠나? 또 내가 죽으면 누가 제사상에 밥 한 그릇 떠놓겠는가? 정말 살 맛이 안 난다네. 김진사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 아직 점지하는가? 삼신할멈이 반드시 자네에게 자식을 점지해 주실 걸세. 박진사가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의 마음을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박진사도 어두운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김진사네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나 하면 어떻겠소? 박진사가 그날 밤 부인에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다면 해야지요. 부인, 우리 아들 하나 더 낳아서 김진사네 줍시다. 우리는 아들이 셋이나 있지 않소. 김진사의 어두운 얼굴을 보면 내가 도리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소.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친형제처럼 더 가까운 처지에 아들 하나를 준들 섭섭할 게 없지요. 또 김진사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의 아들이니 내 아들만큼 소중하게 키울 거예요. 부인의 말은 곧 허락이었습니다. 고맙소 부인. 박진사는 부인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박진사 부인은 아기 하나를 더 낳아 김진사 부인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박진사가 김진사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건 절대 비밀로 해야 하는 일일세. 우리 두 집 내에만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네. 박진사는 어젯밤 부인과 논의한 것을 말했습니다. 고맙네. 이은공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김진사는 그제서야 얼굴이 펴졌습니다. 그 뒤 박진사의 부인은 아프다는 핑계로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김진사 부인이 아기를 뱄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윽고 열 달 뒤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바라던 대로 아들이었습니다. 약속대로 김진사 부부는 아들을 받았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잘하면 큰 인물이 될 거야. 김진사 부부는 재롱 떠는 아기 때문에 세월 가는 줄 몰랐습니다. 부부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길렀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옆집 박진산의 아이들과는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서당에도 함께 다녔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은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머리가 총명하여 공부를 제일 잘했습니다. 이에 비해 박진사의 세 아들은 김진사의 아들보다 머리가 총명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진사의 아들은 급제하고 박진사의 세 아들은 떨어졌습니다. 박진사는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기뻐하고만 있을 순 없지. 박진사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김진사는 몹시 뉘우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진사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김진사는 생각하고 생각했지만 좋은 수가 얼른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친형제와 같이 다정하던 친구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부인들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박진사는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술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박진사의 아들들은 행동도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러니 속이 더 상했습니다. 김진사는 박진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녀석은 내 아들이니 언제가는 도로 찾아와야지. 박진사는 김진사의 아들을 보며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김진사도 박진사의 이런 눈치를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진사가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올 곳이 왔군. 김진사는 씁쓸해한 얼굴로 박진사를 맞이했습니다. 여보기 김진사, 참으로 입에 담기가 어려운 말이네. 그러나 말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네. 그러니 어쩌겠는가? 맡긴 내 막내 아들을 다시 돌려주게나. 박진사, 그게 무슨 말인가? 그건 우리 두 집에 굳은 언약이란 걸 잊었단 말인가? 그 언약을 깨트리다니. 그 아이는 내 아들일세. 돌려달라는 건 당시도 않네. 그런 소리는 안 들은 걸로 하겠네.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 왜 자네의 마음을 모르겠는가? 아무리 굳게 언약을 했지만 부자간의 핏줄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부자간임을 속일 수는 없자는가? 내가 그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자네가 말하여 주는 게 좋겠네. 박진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우겼습니다. 박진사는 간곡하게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대 안 돼. 20년이라는 세월을 금이야 아욱이야 정성으로 기른 자식인데 우린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김진사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벙어리 냉가슴 앓기입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민을 안고 괴로워하기만 했습니다. 입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어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시려 했더니 저렇게 알아 누우시니 이걸 어쩌지? 김진사의 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병간호를 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자식을 빼앗겨야 되다니. 저희가 없으면 난 무슨 즐거움으로 살까? 돌려주지 않으면 사실을 말하고 데려가겠지? 그러면 내가 사는 뜻이 없지. 내가 죽는 것이 낫겠구나. 그래, 죽는 수밖에 없어. 김진사는 간호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진사의 병은 나날이 깊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한 탓이야.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지 못한 죄야. 김진사의 아들은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잘못이 있으면 꾸짖어 주십시오. 말 못하실 일이 있으셔도 자식에겐 알려주셔야지요. 아들은 김진사의 머리맡에 앉아 간곡히 빌었습니다. 김진사는 크게 한숨을 쉬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해서 근심에 쌓여 있단다. 내가 죽는 건 다 운명이란다. 너는 너무 걱정 마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운명이라니 어떤 운명이기에 그러세요? 아들은 김진사의 야윈 손을 잡고 울음을 떠뜨렸습니다. 그것을 본 김진사의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후련할 것 같았습니다. 내 말에 너무 놀라지 마라. 김진사는 차근차근 모든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아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몹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다. 넌 박진사의... 김진사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로 걱정하시다니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아버지의 아들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너무 상심 마세요. 아들은 아버지 김진사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의 말에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윽고 김진사의 아들은 조용히 밖으로 나오더니 박진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박진사는 김진사의 아들이 찾아온 걸 보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핏줄은 못 속여. 암, 너는 내 아들이고 말고. 박진사는 일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네, 오늘은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 그래? 어서 이야기해보렴. 박진사는 싱글벙글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살았는데요. 그래서? 박진사는 갑갑한지 재촉했습니다. 그 농부가 밭에 배추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바람이 불었지 뭐예요? 배추씨 하나가 남의 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엔? 박진사는 점차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매우 흥미가 있었습니다. 배추씨 임자는 그것을 찾기가 귀찮아서 그냥 두고 말았습니다. 그럴 테지. 조그만 씨앗이니까.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의 밭에 날아간 씨앗은 그 밭에서 싹을 틔우고 자랐습니다. 그 밭의 주인이 정성껏 돌본 덕분에 아주 탐스럽게 자랐지요. 아, 그거 아주 잘된 일이구나. 박진사는 아들이 이야기도 참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네! 아들이 김진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야기 끝난 건가? 아닙니다. 그럼 어서 계속해 보렴. 어르신네, 나중에 거두어드릴 때 그 배추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 그야 물론 기른 사람의 것이지. 박진사는 별 싱거운 것도 다 물어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죠? 그렇다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진사의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노라. 너는 역시 김진사의 아들이야. 암, 김진사의 아들이고 말고. 김진사는 역시 아들을 잘 길렀어. 나도 내 아들을 잘 타이르고 잘 길러야겠어. 박진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김진사는 뒤늦게 아들의 재치 있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더욱 감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